사는 게 뭐 별거 있더냐. 욕안 먹고 살면은 되는 거지. 술 한 잔에 실험을 털고 너처럼 한번 웃어보자 세상아. 시계바늘처럼 돌고 돌다가 가는 길을 잃은 사람아. 미련 따윈 없는 거야, 후회도 없는 거야. 아, 아, 세상살이 뭐 다 그런 거지 뭐. 돈이 좋아 여자가 좋아 술이 좋아 친구가 좋아. 싫다 하는 사람은 없어. 너도 한번 해보고 나도 한번 해본다. 미련 따윈 없는 거야, 후회도 없는 거야. 아, 아, 아. 세상살이 뭐 다 그런 거지